자꾸 가까이 약히 shine 소사 기미와 사이코오사 유메 가레바 신바이 모나이 신지레바 히카크 노사 미라이는 신주요 right right alright 색깔에 탄 나라봐 야숨이 나가라 스스메로 하드 사다카라 my baby 타토에 타키가 판도라 데모네 키보 아르다카라 my baby 오소레즈 아니 노마마 소운코토가 히비쿠나라 でまた輝くから Baby 描く story 叶うように Wishing on a star Wherever you are 思い続けよ 星を나서るように何度も願うよ Wherever you are 掴みたいから Wishing on a star 思うほどきっとっと Wishing on a star I'm wishing on a star Keep it dreaming hard Just no matter where you are I'm running with my heart Keeping my feet in the moss And no matter how it fall I'll be always restarting 굴러야 되더만 스스로 깨려도 다 통할 코너 남이 다 가래 핫했던 거 소화리 눈 맘아 돼 올해는 맘아 돼 우타이로 날아 날이 못해라 구원 날 내가 그 스토리 가나요 You're wishing on a star In my heart, my boy. 진색과원코인클리어つまらない悩みなんてなじやりなまじ本気で二度はないし行可能性のリミットボナイザ限界し You can be a star, you can be a star 忘れるな先を明るく照らすから Like a star, hey